두둥실 날아서 다녀나 오리라 마는 내 고향 물 맑고 사 밤새워 별을 헤며 내 꿈을 키우던 곳 언제나 다시 갈까 재밌게 살자